당신이 먹는 것은 당신을 만듭니다. 우리가 먹는 대로 몸이 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먹는 대로 세상도 변할 겁니다. 나와 당신이 변화할 시간, 채식을 부탁해 이제 시작합니다. 채식을 부탁해 강성미입니다. 채식을 몸서 체험하다 보면 너무 좋아져서 막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막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주위에 이런 분들 막 계시잖아요. 뭐 고혈압, 당뇨 막 이런 분들, 직장 상사도 있고 지인분들도 있고, 또는 요즘 그 아이를 정말 갖고 싶은데도 아이가 잘 생기지 않는 그런 난임 부부들도 있고, 또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공장이나 이런 강아지 같은 어떤 학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그런 뉴스를 보고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아기들 그 변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또 환경단체나 이런 것들로 사실 그 카카오톡이나 이런 쪽에 모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슬그머니 채식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 마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께 뭐 조금은 끔찍한 동물들의 도축 같은 다큐라든가, 또는 베지닥터 선생님들의 강연이라든가, 제일 쉬운 건 그거죠. 밥 사주는 거. 채식밥 사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책 사주는 걸 거예요. 뭐 황성수 박사님이나 또는 사이먼 북스의 채식 관련된 책이 되게 많아서 그런 분들의 어떤 책을 좀 이렇게 선물도 해주고, 뭐 이런 경험들을 조금씩 또 한두 번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런데요, 이분은요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다양한 자료들을 모아서 또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수천 명께 한 번에 이런 다양한 정보를 주는 분이 계셔서 오늘은 그분을 모셨고요. 얼마나 그 정보가 잘 되어 있냐면요, 우리 수능 볼 때 썸머리 해놓은 특급 수능 노트 있죠. 일목요연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요, 블로그로 채식을 외치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베즈미나님을 모시도록 했거든요. 베즈미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를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하고 글 쓰고 있는 베즈미나라고 하고요. 저는 한 1년 이상 채식이랑 비거니즘 관련 블로그를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채식 한 끼랑 베지닥터에서 이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 채식 관련 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채식 한 끼와 베지닥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채식 한 끼는 뭔가요? 그거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채식 한 끼는 이제 채식하시는 분들은 거의 아실 것 같은데, 그 채식 식당을 찾는 원래 어플이에요. 앱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앱인가요? 앱이에요. 예. 근데 그게 원래 한 아무 직원이 없이 그냥 이렇게 좀 2년 정도 동안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 같이 일을 하게 되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플을 디자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곧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채식 식당 찾는 기능이랑 뭐 채식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해서 사람들이 좀 채식을 쉽게 하려면 그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앱인데. 네, 그러면은 이거는 앱을 개발하는 곳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네요.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저는 그걸 디자인하는 역할인 거고요. 디자인.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베지닥터는 네. 그래도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배치학교 이사인데 네. 네, 타이밍은 어떻게 설명을 하나 궁금합니다. 네. 네, 배치닥터는 뭔가요? 배치닥터는 네. 이제 채식을 네. 실천하시는 의료인들의 모임인데 아무래도 채식하면 건강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상의 이점이랑 그 건강한 채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되게 지금 활동하시는 의사분들만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좀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제가 이제 배지닥터랑도 일을 하게 돼가지고 뭐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기획이랑 디자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더 잘 알릴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채식 한 끼랑 배지닥터에서 그래도 일하게 된 동기, 뭐 이유 같은 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선택을 하시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그 이전 회사 다닐 때는 제가 퇴사하고 어떤 채식 일을 할지 결정이 전혀 안 된 상태였는데 아, 네. 이제 그 우연히 소개를 받고 그 배지닥터 이유철 선생님이 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구한다고 해가지고 그 유기농 문화센터에 그 강연을 들으러 갔었어요. 이철 선생님 오셨을 때 그때 네, 이제 처음 만나던 건데 네. 그때 정말 또 우연히 채식한끼 대표 성진님을 제가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제가 퇴사했다는 걸 얘기를 하고 거기도 마침 앱 디자이너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얘기가 타이밍이랑 이런 게 잘 맞아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아 네. 아 그러면 이제 원하는 바대로 네. 하고 싶은 일을 네. 찾으신 거네요. 네. 네. 그리고 책을 쓰고 있다고도 잠깐 네.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책을 지금 쓰고 계세요? 그 제가 블로그에 글을 되게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먼 북스에서 강신원 대표님이 그 블로그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책을 내고자 해서. 네. 자연식물식이랑 이제 자연식물식하고 가치관이랑 뭐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좀 단순해진 그런 삶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 아 그러시군요. 네. 아 그러면은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시다가 네.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 네. 프리 어떤 개념으로 네.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아 이런 건 참 좋다라는 측면에서 무엇이 네. 더 좋아졌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네. 참 좋아. 이건 참 좋은 것 같아.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출근을 안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전에는 이제 주 5일 출근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 제가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 거를 채식한끼랑 배지닥터 쪽에서도 이해를 해주기 때문에 채식한끼도 제가 주 1회만 출근을 하고 나머지는 1회 재택으로 하고 배지닥터도 이제 집에서 제가 편안하게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 그게 일단 참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그 저랑 가치관이 맞는 분들을 채식을 활동을 하면서 계속 만나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되게 배우는 것도 많고,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게 행복한 것 같아요. 채식을 접한 것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어떻게 접하게 됐는지부터 그러면. 제가 원래는 뭐 채식을 할 생각도 전혀 없었고 이제 고기를 정말 원래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먹는 거를 옛날부터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식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세요? 네. 네. 그래서 그 뭐 그냥 남들 먹는 것처럼 뭐 치킨이나 짜장면, 뭐 피자 이런 거 맨날 먹고 그냥 외식도 되게 많이 하고 전혀 건강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그렇게 먹다 보니까 그 역류성 식도염에 걸렸어요, 제가. 근데 이게 좀 흔한 병이긴 한데 저는 조금 심하게 걸렸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약도 먹고 되게 큰 병원 가서 막 내시경 검사도 하고 이제 그때 좀 건강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건강식이랑 운동을 시작해야겠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강식이 그 저탄수 고단백 식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 먹는 네, 거예요? 네, 닭가슴살 먹고 아, 그래요? 네, 네. 막 리코타 치즈 샐러드랑 그게 저는 이제 뭐 블로그나 뭐 이런 데 보면 전부 그게 건강하다고 이제 소개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뭐 헬스 트레이너도 그렇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 좀 단백질을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탄수화물 적게 먹으라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먹었는데도 계속 그 과식이랑 폭식을 하고 이제 역류성 식도염 그런 증세가 계속 지속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처음 접한 거는 역류성 식도염 네. 때문에 접하고 네. 그런 와중에 선택한 게 이제 네, 저탄수고 단백으로 네. 2년 정도를 네. 정말 많이 헤맸죠. 많이 그렇네요. 네. 2년 정도를 그런 과식과 폭식을 네. 막 왔다 갔다 네. 하시면서 그러면 이 식도염이 더 심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빈도는 그러니까 맨날 이제 해로운 걸 먹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거의 치킨 같은 걸 먹었다면 그 2년 정도 동안은 치킨은 가끔씩 먹고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으니까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금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조금은 나아졌었는데 그래도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단이. 그렇게 계속 하고 있다가 저는 그래도 제가 그때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별로 뭐 제가 뭐 고혈압이나 뭐 젊으니까 그런 그렇죠. 거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네, 네. 뭐 암 걸린 것도 아니고. 아, 우리 배지민아 님께서 네. 20대입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네. 그 넷플릭스에서 그 몸을 죽이는 자본의 밥상. 아, 그럼요. 네, 그거를 봤어요. 아, 예. 그래서 이거를 보자마자 네, 네. 내가 맨날 먹던 달걀이랑 닭가슴살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끝까지 다 보고 나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냥 진짜 바로 채식을 하게 됐어요. 아, 그러면 비건을 결정하게 된 거는 자본의 네. 밥상을 보시고. 네, 네, 네. 아, 그렇게 그게 결정을... 첫 시작이었어요. 그 다큐를 보면은 그 영양소 피라미드랑 좀 육류, 낙농업계 뭐 그런 식품업계 비리가 좀 나와요. 그래서 전혀 우리가 몰랐던 그런 심하죠. 네, 교과서에서 네. 배워왔던 뭐 우유 급식이라든지 뭐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그게 진실보다는 그런 식품업계 자본과 관련된 그런 거라는 걸 보고 좀 되게 못 믿겠는데 정말 충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거기 나온 뭐 논문들이라든지 그런 의사들, 전문가들 얘기를 보고 이게 건강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는 또 실제로 막 채식하면서 건강하신 뭐 운동선수들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뭐 채식으로 단백질 결핍이 안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막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냥 바로 납득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네. 바로 이제 네? 아 비건으로 해야 되겠다 네, 네, 이렇게 결정을 네. 막 내리신 거군요. 네. 네. 한 1년 정도 해보니까 신체적인 네. 변화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일단 제가 그 역류성 식도염이 그냥 거의 완치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네, 그 완치죠, 완치. 먹는 게 바뀌니까 네. 이게 뭐 밤에 먹고 자든 뭘 하든 너무 편안한 거예요. 소화가 잘 되고 그래서 뭐 탈나는 거 일단 없고 그게 일단 속이 제일 편하다는 거. 그다음에 제가 옛날에는 이제 조금 마른 편이긴 했는데 마른 비만이어서 뱃살이 좀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채식을 하니까 뱃살이랑 그런 군살도 다 빠지고 그리고 체력이 되게 많이 향상된 거. 좀 피로도 막 회복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운동량이 늘다 보니까 또 제가 근육이 많은 편은 아닌데도 전보다 확실히 근육이 늘어난 게 제가 눈으로도 보일 정도로 그래서 채식하고 그렇게 되게 좋은 점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또 뭐 제가 또 땀냄새도 많이 났었는데 일단 먹는 거를 바뀌다 보니까 땀냄새가 사라진 거랑 그리고 뭐 두통이라든지 좀 그냥 자잘한 병들이 그냥 조금 많이 사라진 기분? 처음에는 이제 저도 채식을 어떻게 하는지 되게 막막해가지고 네. 그냥 원래 먹던 거에서 동물성 식품만 이제 빼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뭔가 그 뭐 서브웨이 같은 데서도 이제 베지 서브 같은 거 팔잖아요. 베지 서브. 아, 그래서 안 가봤어요. 그 채식 아. 있는데 거기에 치즈가 아. 들어가거든요. 아. 근데 이제 채식 치즈? 아니요, 그냥 동물성 치즈가 들어가는데 이제 채식을 하고 나서 제가 그거를 치즈를 빼고 아. 먹는 거예요. 아. 빼고 네, 옵션으로 네. 아, 빼주세요 이렇게 네, 해서 네. 근데 아. 계속 그런 식으로 원래 기존에 있던 외식 음식에서 그렇게 빼니까 네. 맛도 없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직접 요리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가지고 네. 뭐 유튜브에 그 채식 뭐 레시피 이런 거 찾아보니까 되게 많아가지고 네. 뭐 처음에 뭐 볶음밥도 해먹고 뭐 된장찌개도 세식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쉬운 음식들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1년 동안에 직장을 다니시면서 채식을 한 네, 거죠? 네네네. 네, 그러면 도시락도 싸가고 네, 다니고. 네, 거의 도시락 맨날 거의 싸가고. 네, 왜냐면 이제 채식 식당이라는 게 회사 주변에 잘 없다 보니까 네. 그냥 도시락 싸가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네. 그게 더 맛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일단 몸은 좀 근육도 붙고 네. 뱃살도 없어지고 네. 뭐 그랬다고 하는데 그럼 네. 가족 관계나 지인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그 1년간? 제가 처음에 이제 채식을 시작했을 때 가족들이 전부 막 반대를 했어요. 네. 그 뭐 너 그렇게 하면은 사회생활을 못 한다고. 네. 뭐 유난 떨지 말고 그냥 뭐 계속 영양실조 얘기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가족 걱정이 제일 되잖아요. 그 건강 걱정이. 그래서 제가 본 것들이랑 뭐 예를 들면 부모님 네네. 하고 또 언니 동생 아, 예. 자매시네요. 그래서 뭐 그 제가 알게 된 책이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막 보내면서 채식이 좋다. 계속 동물성 음식을 많이 먹으면 해롭다라는 거를 계속 이렇게 알렸는데 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냥 아 너무 뭐 채식이든 뭐든 간에 강요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네네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내가 어떻게 채식을 하는지를 그냥 보여줬어요. 내가 뭘 먹고 내가 건강 상태가 어떻게 변했고 내가 뭐 블로그에 어떤 글을 쓰고 이런 거를 그냥 아무 말 없이 보여줬더니 그런 거를 보면서 되게 많이 성숙해지고 되게 건강해진 것 같고 그런 걸 이제 자연스럽게 보면서 가족들도 생각이 많이 변하더라고요. 약간 채식에 대한 생각이. 그래서 많이 지금은 제가 이런 채식 활동하는 걸 되게 응원해주는 편이고 좀 관심을 가지고 네, 같이 네. 이제 뭐 환경 쪽으로도 이제 같이 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고기는 먹긴 하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그 좀 덜 먹게 되었다고도 하고 그냥 좀 고기 먹기 전에 이게 동물이라는 거를 생각이 나긴 난데요. 그러죠. 우리 가족들도 저랑 있을 때는 네. 최대한 채식 위주로 막 가고 네. 저 빼고 있습니다. 고기는 먹기 먹어요. 저희 형제들 그래요. 네, 저 그거 이해합니다.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우리 아마 청취자분들도 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우리가 딱 가면 네. 아, 야, 봐봐. 보리밥에 비빔밥집 막 이런 거 네. 찾아다니다가 우리가 빠지면 평소대로 가신다는 네. 아, 그러면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1년 동안 이렇게 신체적인 변화 또 가족들의 네. 어떤 지지 이런 걸 하다 보면 내면의 변화가 분명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도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처음에는 좀 되게 화가 많이 났었는데 그 채식, 아, 화가 났어요? 채식을 하고 왜냐면 네. 제가 이때까지 좀 속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건강식품이라고 속고 먹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뭐 동물 학대라든지 그런 거를 보고 나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좀 채식 초반에는 되게 미운 감정이 많았어요. 또 누군가를 좀 싫어하고 뭐 비채식인들에 대해서 조금 공격적이라든지 약간 그런 마음들도 많았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제가 또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생각도 좀 많이 열리게 되고 또 이제 제가 자연식물식을 지향을 하면서 막 너무 막 다양하게 뭐 요리를 한다든지 또 뭐 가공식품 같은 거를 좀 덜 먹고 좀 덜 사게 되면서 그 삶이 되게 좀 간소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는 식탁 자체가 간소해지니까 그냥 내가 뭐 반찬 여러 개를 먹지 않아도 이것만 먹어도 내가 행복할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그냥 뭐 옷 같은 것도 그렇고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인간관계라든지 뭐 그런 돈 욕심 같은 것들도 내가 뭐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음식을 좀 간소하게 바꿨더니 그냥 여러 가지 삶의 부분들에서도 전부 다 좀 간소해진 것 같아요. 블로그로 채식을 외치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를 시작합니다.